위대한 영도사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연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세들과 경애하는 최고 영도사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새 섬에서 스위스 스위리의 메이커에서 경축 집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융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일심 단결로 승리 떨쳐온 내조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 군중들과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스위스 스위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훈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